H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지금을 만끽해요. 날씨는 일교차가 매우 심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중간고사 전 마지막 날저기를 적으러 왔어요. 날저기가 없는 목요일 저녁이라니. 아쉬워도 잘 참고 중간고사 잘 보고 다시 만나요. 10월의 중순을 달려가고 있는 지금 정말 가을이 온 느낌이 듭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옷을 두껍게 입기 시작하니까 2023년도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실감되는데요. 대학생이 되어서 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으면서도 눈 깜빡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갔네요. 이제 새내기 생활도 끝난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저는 2024년이 엄청 기다려집니다. 바로 제가 만 19세, 즉 20살이 되는 해거든요. 빠른 연생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대학생으로 살아간 2023년. 좋지만 불편한 점도 엄청 많았답니다. 드디어 내년에 20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제 나이를 더 줄여버리더군요. 그래도 내년이 되면 만 19세 어른이 될 수 있겠죠? 세븐틴의 스물. 아직도 하루 온종일 지루하기만 한 morning. Far away,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언제까지 나 진전이 없는 너와의 거리. So far away. Far away, so far away. 아직도 예전의 나의 머무는지. 그래 아마도 작은 너의 눈은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겠지.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니. 근데 뭘 어떡해. 내 앞에서 웃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데. I wanna be your money baby. 이제부턴 be your ride. Yeah. 함께 있는 money baby. I want you to be my. 정말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나조차도 변해버렸네. 꼬였네 꼬였네 baby. 내게 꼬였네 꼬였어 lady. 정말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설마 했던 일이라서. You are all. 아직도 예전에 나의 머무는지. 그래 아마도 작은 너의 눈엔 아직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보이겠지. 뭐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니. 근데 뭘 어떡해. 내 앞에서 웃는 게 신경 쓰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닌데. I wanna be your money baby. 이제부턴 be your ride. Yeah. 함께 있는 money baby. I want you to be. 저는 10대 마지막을 고등학교에서가 아닌 대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1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낸 19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3 수험생 생활을 지내고 있는 2005년생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저만의 대학 라이프를 실컷 즐겼거든요. 내년은 제가 법적 성인이 되는 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두근두근 거립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럼에도 미성년자와는 사뭇 다른 법이죠. 분위기나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성격이 확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위기가 주는 영향은 엄청 크죠. 가끔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을 보면 분위기가 달라져서 조금 어색할 때도 있답니다. 물론 언제 그랬냐는데 신나게 놀지만요. 언제쯤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20살이 되었다고 진짜 어른이 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게 진짜 어른은 왜인지 더 멋지고 본받을 만한 존재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어른은 어떤가요? 이승우의 다이너솔. 나의 옛날 동네, 옛날 동네, 옛날 동네, 옛날 동네 반지하 빌라엔 내가 주고 숨도 숨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 한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oh, oh, a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서울 게 없었던 널 이기면은 나를 펄쩍 뜨게 한 펄쩍 뜨게 한 펄쩍 뜨게 한 다이너솔. 사실 지금의 저는 어른이 되는 것보다는 지금 10대 마지막을 충실히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이번 학기 시간표에는 공강일이 없는데요. 모두가 이 시간표를 보고 불쌍하다고 걱정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나름의 계획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충분히 금공강을 만들 수 있었지만 마지막 청소년 요금인 연도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려고 공강일을 포기했어요. 물론 금요일 수업이 더 흥미로운 이유도 있었지만 청소년 요금을 후회 없이 사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또 청소년 요금을 내고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에버랜드와 롯데월드 모두 다녀왔습니다. 친구들이 청소년 요금을 내는 저를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었는데 아주 열심히 놀려줬죠. 이제 내년이면 저도 한 달 교통비 폭탄을 맞겠죠? 삐빅 청소년입니다를 들을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루시의 작은 별. 하늘에 저은 많은 별을 모두 세어봤을 때 내 별은 뭘까 어디 있을까 수없이 내게 질문을 해. 진심을 잊고서 빛나는 별들의 흔적만 쫓잖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많고 많은 얼굴들 속에 가려질 수 있는 건 당연해. 이대로도 충분히 난 빛나. Let me go, just let me go. 조금은 덜 빛난다고 내가 별이 아니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제일 빛나는 별이니까 아름답게 반짝이는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wherever 홀로 빛나는 little star. Wherever you are, wherever 실등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 나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건네면서 모든 시선 뒤로하고 뛰어갈 거야. 결국엔 찾겠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난 꼬마 흔적을 줄 수 있게 가려질 수 있는 건 당연해 이대로도 충분히 난 빛나 Let me go just let me go 조금은 덜 빛난다고 내가 별이 아닌 건 아니잖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내가 제일 빛나는 별이니까 아름답게 반짝이는 Little Star 어른이 되기까지 세 달 정도가 남은 전 마지막 10대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요. 무엇을 하면 더 기억에 남고 좋은 추억이 될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답니다. 내년이 된다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확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루하루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른이라는 무게가 느껴지겠죠. 어른이라는 단어는 처음에는 반갑고 새롭게 다가오지만 막상 마주하면 엄청난 무언가를 주는 느낌입니다. 그 무게를 버티는 과정이 진정한 어른으로 가는 길이고요. 언젠가 제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날도 있고 혹은 그 누구보다 멋지게 버텨내는 날도 있겠지만 지금의 10대의 마지막 순간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니까요. 물론 이 날저기를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지금도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의 날저기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는 지민주, 음향은 김민주였습니다. 2023년 10월 12일 김다인 쌤 H UBS